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온 교리가 연대와 세기를 이어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고 있습니다. 만경대에 춘유하준 처가집에서 조선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나라와 민족을 이끌 위인으로 받들어 모시려는 마음을 담아 주체의 이 1913년 4월 15일 칠거린민들이 탄생일을 맞으시는 수령님께 노탑을 올린 때로부터 한 세기 이상의 장관 나날 우리 민과 해외 동포들 남녀끼리들이 삼가들인 선물은 무려 66만여 점에 달하고 있습니다.